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마감 단계에 이른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준비를 걸고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개발은 미국의 날로 악랄해지는 핵전쟁 위협에 대처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일환이다. 그런데 미국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우리의 정정당당한 로켓 발사 준비를 도발과 위협으로 매도하며 제재 압박에 대해 떠들고 있다. 5일 미 국무성 부장관은 북조선의 위협이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다느니 미국의 어떤 행정부가 서든 북조선에 대한 제재 압박은 지금과 같이 계속될 것이라느니 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오바마 페이의 압박 소동에 어중이 떠중이 전문가들과 일부 보수 언론들까지 합세 나서고 있다. 다시금 명백히 하건대 우리를 대륙간 탄도로켓 개발에로 떠민 장본인은 바로 장장 수십 년간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말살하기 위한 시대착오적인 적대시 정책에 악랄하게 매달려온 미국이다. 우리는 전대미문의 제재 압박 속에서 그 누구의 도움이 없이 자강력에 의거하여 상식을 벗어난 속도로 핵무기 고도화를 진척시켜 수소탄을 개발하고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까지 보유하였다. 대륙간 탄도로켓은 우리의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되게 될 것이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핵 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 앞에서 연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 연습 소동을 거둬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 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시었다. 그간 누구든 우리와 상대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똑바로 알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